밤이 궁금해. 혹시 너는 어떤지. 오늘도 나 하루 종일 너의 생각을 했어. 이상하게 더 흐려져 어디론가 점점 사라져. 이렇게 혼자 남아 어느 순간 너의 마음에 살아가는 나 너의 모습에 나 계속 머물게 돼. 가끔 너의 생각에 잠이 들어. 그럴 때 꿈속에 넌 따뜻한 그 손을 내밀어. 내 마음이 그렇대. 사실은 아프대. 오늘도 나 너의 곁에 맴돌아. 또 이렇게 그리움에 더 다가가. 네가 있는 그곳에 멈춰 너의 세상에 남아.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살아가는 너 너의 기억들이 날 움직이게 해. 가끔 널 기다리던 어떤 날에 나에게 해주던 말 아직도 모습에 난 계속.